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DJ가 전하는 구로 FM 가을맞이 공개방송 진행의 박나영, 영영입니다. 저희는 구로 오류동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라디오를 한다는 것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DJ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어 만드는 라디오를 마을 공동체 라디오라고 합니다. 용경씨, 언제 처음으로 구로 FM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올 초, 그러니까 2016년 초에요. 오리동에 있는 구로 FM에서 제가 라디오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라디오 교육을 받으니까 왠지 저도 저의 방송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시장은 으쌰으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네요. 아, 나영 씨는 구로 FM에서 현재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여행업이다 보니 여행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면 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서 나라별로 여행지를 소개하는 박나영의 세상 속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 얘기만 했나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로 FM 마을 라디오 DJ들이 가을을 넘기기 전에 공개 방송을 해야 한다며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 안내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개 방송이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접속하셔서 구로 공동체 라디오 라고 치시면 이 자리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생중계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구로 공동체 라디오 페이지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방송이 매주 업로드 되고 있으니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아요! 네, 첫 순서는요, 시를 주제로 하는 방송입니다. 시인들이 직접 시를 낭독하는 방송인데요. 네, 외로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의 장동석 시인, 화산재의 윤수아 시인, 동인 시집 시간이 가는 길에 사랑할 수 있을 때의 최대생 시인, 그리고 손영미 DJ가 방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라디오 팀이 저기 긴장되는 얼굴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태우게 하지 말고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마을의 시인들이 시를 소개하고 마음을 전하는 방송, 시인의 마을의 손영미 DJ와 시인들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로 FM 시인의 마을. 저는 마을 지킴이 손영미입니다. 시인의 마을은 시를 쓰는 시인과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난해한 것, 무거운 것, 너무 깊은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이런 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장동석 시인님께서 낭송해 주십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멀지 않아 열매 맺을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다 섬세한 손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시란 빨간 펜으로 밑줄 그으며 분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란 누군가 감정에 이끌려 쓴 것을 읽는 사람 나름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순간의 감동일 수도 있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울림일 수도 있겠죠. 님을 꼭 조국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며칠 전 눈물로 떠나보낸 연인이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공감할 수 있다면 신은 바로 당신의 연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인은 어떤 분인가요? 김소월, 박목월, 이육사 누구일까요? 저는 윤동주입니다. 아마 얼마 전 본 영화 동주 때문인 듯 합니다. 요즘 암살, 밀정 등 독립을 위한 투쟁에 대한 영화가 흥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동주도 조용하게나마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군요. 때로는 총과 칼과의 싸움보다는 펜으로의 저항이 더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윤동주의 서시를 노래로 들어볼까요? 윤수아 시인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고 이시환 기타리스트께서 반주를 해주십니다. 더 필요할까요? 해석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가 아닐까 합니다. 시란 이렇게 우리 생활과 가까이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삶의 노래이지요.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막 전철에서 내리셨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려고 걸어가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이렇게 전철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시와 만나고 계십니다. 전철을 타려면 스크린도 앞에 적게는 몇 초, 많게는 5분 이상 서 계셔야만 하죠. 그때 스크린도에 써 있는 시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시는 서울시에서 공모하여 높은 경쟁을 뚫고 선택된 시랍니다. 이런 시들은 짧고 쉬워서 빨리 공감할 수 있는 시여야 하겠죠. 2017년 서울시 전철에서 만나게 될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최대승 시인님의 자작시 낭송입니다. 호박꽃 최대승. 뻗어가는 손끝 꼬부라들어도 황금빛깔 소복이 곰나니 듬성듬성 달아놓은 호박덩이 파란 미로 속살거리고 참 좋은 길 어머니 주름웃음 달려오는 길 뭉게구름 두둥실 환히 피는 넉넉한 고향의 꽃 호박꽃 오늘 시인의 마을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을은 시와 함께 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시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시인의 마을로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풍요로운 가을에 시와 함께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이상은 신도림역 디큐브 광장 구로 FM 시인의 마을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요, 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렸던 것이 언젠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 낭독을 듣고 나니까요, 사실 한 분 한 분께 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지만요, 시간 관계상 정동석 시인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동석 시인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시라는 것에 마음을 뺏기셨나요? 네, 저는 그 학창시절부터 책 읽기와 시 쓰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시를 쓰다 보니 그 첫사랑의 애틋한 그리움 같은 것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대학 때는 그 학보사 기자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구청 홍보과에 근무하면서 홍보 기사를 주로 쓰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것이 익숙해져서 월간 문학지에 시로 등단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마음을 빼앗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인의 마을 DJ이신 영미 씨가 이 방송을 기획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미 씨에게 시는 어떤 것인가요? 시에는 서정시도 있고 풍경을 그리는 시, 또 사회성 있는 민중시 등등이 있는데 저는 소소한 일상을 노래하는 생활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란 대단할 것 없는 우리 삶의 새로운 시각, 생활 속의 작은 발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인의 마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옆에 앉아 계신 용용 씨. 좀 긴장하실 것 같은 순서인데요. 긴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용용 씨가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목은요, 시장은 으쌰으쌰이고요. 이 라디오는요, 구로시장의 오래된 역사와 나날들을 빗바르게 두지 않고 구로시장을 재발견한 구로시장 영프라자의 젊은 상인들을 인터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네, 구로시장의 영프라자의 젊은 상인들에 대한 라디오라니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라디오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죠? 시장은 으쌰으쌰의 용용 DJ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으쌰으쌰 공개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대략 한 500명 정도 되나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로 FM에서 시장은 으쌰으쌰를 진행하고 있는 용용입니다. 시장은 으쌰으쌰는요, 그로 시장 영프라자 청년상인들의 어제와 오늘을 들어보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그로 시장 영프라자가 사실 9시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그로 시장 영프라자를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사실 약간 광고 방송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남으시면요, 제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비 카드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그로시아 영프라자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500명 정도 되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로시장 영프라자는요, 일단 그로시장에 있고요. 그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이용 방법은 일단 오시면 추억전빵이라는 상점이 있어요. 추억전빵이라는 상점은 그 80년대에 동네 문방구를 오마주한 그런 상점인데 오시면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옛날에 먹던 군것질이나 그런 불량식품 같은 거 느끼면서 옛날 생각 좀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구경해서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옆쪽에 이제 디자인 골목이 있습니다. 영프라자의 디자인 골목에 있는데요. 영프라자 디자인 골목에는 세 가게가 있어요. 자수를 할 수 있는 자수하는 은영씨, 그리고 실버 주얼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우레올라, 그리고 디자인 소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땅별 상점이 있습니다. 자수하는 은영씨에서는요, 자수에 그냥 호기심만 있으신 분들도 원데이 클래스로 자수를 체험해 볼 수 있고요. 그 실버 주얼리 샵 아우레올라에서는 여기는 요즘 커플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커플분들이 오셔서 뭐 은혼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백일반지 그런 거를 많이 맞추시는데요. 이 아우레올라 이 사장님 약간 특이한 게 가서 커플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부부의 얘기를 많이 듣고 사연으로 그 약간 그 주얼리의 모양을 만들어 드려요. 뭐 계단이라던가 뭐 계단에서 만났어요. 계단이라던가 식당에서 만났어요. 뭐 약간 이런 그런 의미 있는 실버 주얼리를 제작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억 전빵도 갔고 주얼리도 구경했고 뭐 디자인 소품도 구경한 다음엔요 살짝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 뒷길로 살짝 가시면 그 오징어 요리를 할 수 있는 브라더 오징어도 있고요. 그 새우 요리를 드실 수 있는 하와이안 슈림프도 있고요. 뭐 이자카야 한잔하시는 거 좋죠. 요즘 같은 날씨에 입춘 가셔서 한잔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국 유학생이 만든 영국식 그 건강 샌드위치 포티앤샌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급, 여기 진짜 호텔급,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드셨는데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호텔급의 네,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삼봉바에 오시면요, 삼봉 케이크 드시면 진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도 먹고 어느덧 해도 니어 지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기 약간 아쉽잖아요. 이럴 때 쾌슈퍼에 가시면 그 세계 맥주가 있어요. 세계 맥주를 캐시퍼에서 한잔해. 너무 좋죠. 그 옆으로 가시면 바 아르님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그 가벼운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곳이거든요. 그 사연을 얘기하면 혹은 입맛을 얘기하면 알아서 그 여사장님께서, 여 바텐더께서 칵테일을 만들어주세요. 딱 한잔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네, 기분 좋고요. 그 뒷길로 또 가시면 청춘주유소에 들려서 청춘주유소 이사장님이 명품 참기름을 만드세요. 보통 참기름이 뭐 1,000원대의 가격으로 팔잖아요. 3만원, 4만원 정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명품 장인들한테 참기름을 짜세요. 그래서 뭐 시장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저리 많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방송이 여러분 오늘 그로 FM에서 하는 방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영프라자에 오시면 제가 할인 드리겠습니다. 예? 몇 프로요? 이따 끝나고 저랑 이렇게 쇼부 보시죠. 네, 사업비 끊내겠습니다. 저 끝나기 전에 오시는 방법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7호선 남구로역이 있어요. 7호선 남구로역에서 6번 출구로 오셔서 5분 정도만 언덕길을 올라오시면 구로시장에 작은 보석같이 구로시장 영프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시장의 영프라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경 씨, 영프라자와 어떻게 해서 연을 맺게 되셨나요? 방송에서 네. 인터뷰하시느라 본인 얘기 많이 못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구로시장에서 저 그 가게를 하려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하려고 준비 계속하다가 구로시장 영프라자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 사업단 매니저 역할까지 하는 지경에 왔네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구로시장 영프라자에 오셔서 영프라자 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구로시장의 영프라자에 누구와 함께 가라고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 최고는요. 누구랑 오시면 최고면 애인이랑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진리죠. 애인이랑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가족들과 오셔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로시장 영프라자는요, 여러분 구로 구민 여러분들의 이렇게 사랑방이 되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오셔서 돌아다니고 싶은 산책 하셔도 좋습니다. 네, 추천 고맙습니다. 시장은 의시와 의사가 앞으로도 구로시장의 이야기를 하나로 안고 오셔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해 주신 용용 씨,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죠. 하세요. 왔다 갔다 오늘 제가 바쁘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들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구로의 천왕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숲 오카리나 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숲 오카리나 팀은요. 구로 FM에서 숲 오카리나의 화려한 외출이라는 라디오로도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왕동 마을에서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네, 제가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카리나 소리가 맑아서 정말 숲속에 와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숲 오카리나 팀의 공연 후에는요. 구로 FM의 활발한 지킴이 정금 씨의 노래 공연도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연을 들어보시기 전에 공연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연 하나 듣고 가려고 합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구로 FM에서 책순이의 책 이야기라는 방송을 하시는 김정순 DJ입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공개 방송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용경 씨가 사연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임계점. 비가 오는 걸 예상했던 것일까? 카톡으로 보내진 글이 감성적이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이 글 누가 쓴 거야, 자기? 지가 쓴 거지요. 애교 섞인 답이다. 자작글이라니 갑자기 가슴에 한기가 엄숙하다. 학창 시절 함께했던 친구의 산문을 읽다가 쓴 글인가 보다. 친구는 이젠 문단에 우러러봐야 할 문인이 되었고 본인은 오늘도 종종 걸음으로 복지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슨 과 나와서 글쟁이들이 많이 나온 과. 어쩐지 글이 예사롭지 않더니만. 학창 시절 시를 잘 쓸만한 유망주라는 말도 곧장 들었다는. 임신 기간에 현대사보에 출입공투도 연재했다는. 뭐야, 프로잖아. 지금은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글을 쓸 것 같은데. 프로는 무슨, 어찌 쓰는지도 다 잊었다. 그냥 쓰는 거지. 그녀는 어쩜 물이 끊기 전 임계점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아우, 참 재밌는 사연이네요. 사연을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용용 씨는 자신의 임계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독서를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한번 마음을 먹고 참고 참고 참고 읽어보니까 어느샌가 독서가 좀 쉬워지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거기 그때가 임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사연을 전해드린 사이 공연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귀를 열고 공연 들어볼까요? 네, 첫 곡은요, 영화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의 OST로 유명한 곡이죠. 언제나 몇 번이라도입니다. 숲 오카리나 팀의 공연 시작해주세요.

가을은 덕에 느낌을 들어 타는 저녁노. 너무 떨려요. 아이고. 오카리나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저희 기타 선생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예, 기타 연주와 노래를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휘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카리나의 공연과 정금 씨, 이시환 선생님, 그리고 윤수아 시인님의 노래 들으니 정말 해피하네요. 네, 볕 좋은 가을날에 또 언제 이런 노래를 들어보나요? 올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저도 가슴이 벅찹니다. 네, 노래하니까요. 또 이 라디오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노래를 인터넷으로 듣지만요. 예전에는 그러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테이프에 녹음해서 마이마이로 듣거나 라디오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도 라디오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라디오가 익숙한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라디오는요, 노래에 대해 조금 색다르게 접근해보는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글 위에 곡을 얹어서 멜로디가 있는 게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 라디오는 그 멜로디를 빼고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린다고 합니다. 멜로디 없는 가사가 참 새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셔서 방송을 들어볼까요? 성경숙 DJ의 아, 그 노래가 있었지. 안녕하세요. 아, 그네가 있었지. 당신의 친구입니다. 예, 성경수입니다. 저는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의 가사를 들어보고 읽어보고 또 따라서 노래 부르면 옛 추억이 절로 떠올리게 되는 시간으로 만났는데요. 아, 오늘은 사회자님들과 함께 한 노래의 가사를 함께 한 소절씩 낭송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어요. 아카펠라 노래처럼 함께한 이들의 낭송을 들으면 더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김태우의 사랑비입니다. 아시죠? 너무 멋있죠? 그 열창하는 모습. 네. 오늘은 그 가을에 사랑하기에도 정말 좋은 계절. 그래서 추억이 절로 떠올리게 되기도 하죠. 네, 가사도 좋고 한편에 드라마처럼 절절한 사랑스러운 두 남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 주인공은 그때 그 시절에 우리들의 모습이었겠죠. 아, 너무 그립습니다. 아, 그래서 짙어가는 가을, 오늘은 우리들의 어울림으로 이 가을의 사랑비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 김태우 사랑비. 사랑했었던 어떤 이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를 열어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도 그저 하나를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에 작은 바람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돌아가 그때로, 내 삶에 단 한 번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외치면 사랑비가 내려와 너의 사랑이 나의 눈에 내리면 내 앞에 내가 서 있고, 해가 비추는 그 길을 따라 같이 또 걷다가 걷다 걷다 보면 바라던 우리가 서 있어.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려오면 노래 가사 읊어보고 노래 들어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드셨나요? 네, 살짝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김태우의 사랑비라는 노래가 제가 이 노래 좀 좋아하거든요. 가사도 마음에 들고 보컬 스타일도 마음에 들고 이 노래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원래 좀 템포가 있는 노래잖아요. 좀 약간 템포가 있고 박자감이 좀 있는 노래인데 이렇게 천천히 낭독을 해보니까요 이게 느낌이 진짜 새롭네요. 약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계속 낭독을 하다 보니까 아 새로운 맛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음악 없이 가사를 들으니 지난 사랑의 애절함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자, 김태우의 사랑비가 또 이런 느낌일 수 있나요? 저희가 직접 읽어보니 너무 새롭습니다. 낭독을 들어보니까요 경숙씨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좋은지 정말 놀랐어요. 브로 FM의 음악방송 대표 DJ로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가사를 다시 음미하면서 낭송하면 더 깊이 있게 라 생각합니다. 네, 노래를요 이렇게 낭독해서 읽어본다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낭독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아, 네. 저는 그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중학교 때 그 산울림의 노래 중에 그 내 마음에 두 단을 깔고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듣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시를 읽듯이 들려줬어요. 내 마음에 두 단을 깔고 그대 곁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이리.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네, 이렇게 가사를 들려줬더니 친구는 가사인 줄 모르고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마치 연극하듯이 이렇게 가사 읊으면서 깔깔거리며 즐거워했던 추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그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노래들을 가사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평소에 노래를 조금 신경 써서 들어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랑비도 읽어봤지만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노래를 또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최근에는 그 K-POP에서 안예은이라는 친구가 자작곡으로 부른 노래인데요. 이제 봄이 온다면이에요. 이 가사 중에 이제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나비가 날아들 때 꽃망울이 수줍게 문을 열어줄 때 숲이 잠에서 깰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옷을 입을 때 푸른 잔디 향기가 코끝을 간지릴 때 만세를 불러 겨울이 모두 지나가면 봄이 온다면 이런 가사인데요. 박수치면서 만세를 불러 이렇게 외치죠. 어두운 겨울을 모두 보내고 행복한 봄맞이를 기분이 절로 느끼게 되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네, 우리 같이 노래를 좀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감수성이 메마르는 날이면 좋아하는 노래를 소리내서 좀 읽어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경숙씨 오늘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경숙씨 마지막으로 다 읽지 못하신 부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해봅니다. 항상 바라보고 듣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떨리는 일을 해낼지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견합니다. 유치한 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일이라. 우리는 해보면 느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 바람 좋고 하늘 좋고 낙엽 좋고 친구 좋고 참말로 좋고 좋은 이 가을. 잊지 못할 추억만은 항상 지금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 벌써 순서가 그렇게 흘렀나요? 아쉽지만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책입니다. 책을 소리내어 읽어본 기억이 언제쯤인지 기억하시나요? 용용 씨는? 저는요, 기억이 그냥 옛날이라는 기억밖에 없네요. 저 나영 씨는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유년 시절에 가끔 국어책에 나오는 소설들을 소리내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공부하기가 싫어서 괜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혼자 상황극도 해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 일하고 사느라 그럴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을 다시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는 그걸 한다고 하네요. 소리내어 소설을 읽어주는 라디오. 네, 그렇습니다. 영화 책 읽어주는 남자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소개해드립니다. 조혜영 DJ의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안녕하세요. 느리지만 꾸준하게 책을 읽어주는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핑카나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더 떨리네요. 아침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해가 넘어갔네요. 근데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쓰고 있겠습니다. 요즘 천천히 읽다에서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한 번쯤 읽어보았지만 다시 읽고 싶은 어린 왕자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린 왕자 하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보화구렁이나 바오밥 나무, 뱀과 사막여우, 그리고 장미꽃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모두가 떠올리는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을 읽으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14장입니다. 어린 왕자가 그의 별을 떠나서 이웃에 있는 별들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 가로등 켜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 14장.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에 그렇듯 충실한 가로등 켜는 사람이 어린 왕자는 좋아졌다. 그는 의자를 뒤로 물리면서 해지는 광경을 보던 지난 일이 생각났다. 그는 자기의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난 늘 쉬고 싶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게으를 수가 있는 법이다.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자국만 걸으면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햇빛 속에 있으려면 아저씨는 그저 좀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걷기만 하세요. 그럼 아마 아저씨의 뜻대로 낮이 길어질 거예요. 나한테는 그리 소용없는 일이구나. 내 평생의 소원은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면 아저씨는 정말 불행하군요. 난 불행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럼 안녕. 그러고는 가로등을 껐다.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이나 장사꾼한테 열시를 받을 거야. 그렇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 저 사람뿐이야. 그것은 아마 저 사람이 자기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는 섭섭한 심정에서 한숨을 쉬면서 또다시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어. 하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단 말이야.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에게는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가 이 별을 떠나면서 가장 서운했던 것은 그곳에서는 하루에 1440번이나 석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22장 철도원을 만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어디로 무엇을 찾아 그리 바삐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 왕자 22장. 그때 불을 환하게 켠 급행열차 한 대가 사뭇 천둥 소리를 내면서 전철수의 오두막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무척 바쁘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무얼 찾고 있죠? 기관사도 그건 몰라. 전철수가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불을 환하게 켠 두 번째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나요? 아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들은 있던 곳에 만족하지 않았던가 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한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저 사람들 첫 번째 여행자들을 쫓아가고 있나요?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쫓아가지 않아. 그들은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어린애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싹 붙이고 있을 뿐이란다. 어린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들은 헝겊 인형의 시간을 소비해요. 그래서 인형은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되죠. 누군가가 그걸 빼앗아가기라도 하면 어린아이들은 소리내어 울어요. 아이들은 행복하군. 전철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어린 왕자가 장사꾼을 만난 23장입니다. 사람들은 물 마실 시간도 아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어린 왕자 23장. 그는 갈증을 풀어주는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 약을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목이 하나도 마르지 않는 것이다. 아저씨는 왜 이런 걸 팔죠?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지. 전문가가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다는 거야. 그럼 그 53분으로 무엇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나는 맑은 샘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에게는 늘 시간에 쫓겨 달려가는 사람들, 조금 달리 생각하면 쉬어갈 수 있는데 쉬지 못하는 어른들이 이상하게 보였겠죠. 어디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으로 달리고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린 왕자의 말처럼 천천히 걷기만 해도 조금 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은 바쁜 일을 잠시 접어두고 한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잠시나마 햇빛 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를 마칠게요. 내 생애 가장 젊은 날,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를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린 왕자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에요. 다 읽어본 것 같은데 또 읽어보면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새록새록 그 구절들이 다시 다가오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나이를 먹은다실까요? 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방송을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 왕자를 낭독해 오셨고 다음 주면 어린 왕자를 마무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설 중에 왜 어린 왕자를 고르셨을까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제 아이들한테 읽어줄 책으로 고르다가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새로 다시 읽어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서 골랐어요. 아, 네. 그러면 혜영 씨는 다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소설을 읽어주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확실히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린 왕자 다음으로 떠올랐던 것이 헤르메네스의 데미안이었어요. 그래서 데미안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데미안을 읽을 것 같아요. 네, 피카나의 천천히 읽다. 또 다음 방송에서는 데미안은 어떻게 낭독해 주실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설 천천히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인의 마을 윤소아 시인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노래를 낭독하여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윤소아 시인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야겠다. 네, 수고하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네 DJ가 전하는 가을맞이 구로 FM 공개방송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용씨, 오늘 첫 방송, 첫 공개방송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는요, 떨려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영씨는 첫 공개방송을 진행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재미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가슴 떨리는 것을 숨기느라 애먹었는데요, 실수가 많았더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마을 공동체 라디오 구로 FM이고요 마을에서 라디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마을 DJ, 마을 오퍼레이터 교육을 받고요, 마을 DJ와 마을 오퍼레이터가 누구나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 분들은 배치되어 있는 리플렛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저기 보이시는 저희 구로 FM 활동가들께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공개방송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분발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구로 FM 방송을 더 들어보시고 싶으시다면요, 네이버에 구로 FM이라고 치시면 진행되는 방송들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페이스북에 구로 공동체 라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구로 FM 소식과 방송 업로드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의 용용 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